경애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조선선현단 제8차대에서 하신 연설, 선현단원 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딸 선현혁명가가 되자의 전문을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진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가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